북녘당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대림절 첫째 주간에 인사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바로 북녘당에 자라나는 믿음의 산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라 박세원의 음성으로 오 거룩한 밤 성탄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대림절 주일에는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2016 대한민국 성탄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장과 각계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높이가 18m나 되는 대형 성탄 트리가 점등이 되었는데요. 북녘당에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정치, 행정 인사들과 교계 인사들까지도 함께하는 전 국민적인 축제로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사실 이슬람권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의 대축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녘당에서도 지금 평양에 있는 뭐 능라도 스타디움이라든지 여러 광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하궁전 등에서도 통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갖가지 행사와 트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처럼 곳곳에서 세워지고 기념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주파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파 주파수 1188kHz, 1566kHz입니다. 북녘과 중국, 러시아 250kW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곳까지 새벽에 방송이 닿고 있고요. 남한에서 FM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북녘당에 그리고 북방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탈북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과 또 탈북 선교, 북한 선교를 힘쓰고 계시는 임용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려의학을 통한 건강상식을 알아보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소감, 찬양 신청, 그리고 북녘당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사연 전하시고 싶은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편지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서울 홈페이지 복음의 메아리 게시판에도 여러분 사연 올리실 수 있습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요.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탈북대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만 이제 골라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란 것이 교회에 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 안 다닌다고 영원히 불신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그 여러 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아쉬웠던 게 그 탈북 청년들에게 자꾸 이제 그 비전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탈북 청년들은 먼저 온 미래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너희들은 요식처럼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그 꿈과 비전만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고방식과 경험이 필요한지, 비전은 멀리 있지만 현실은 눈앞에 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헤쳐나갈 능력도 부족한 탈북 청년들에게 비전만 자꾸 얘기한다면 이들 탈북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괴리감이 더 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로 함께 꾸며드립니다. 탈북민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영적인 건강 말씀 속에서 회복하고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오늘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가까운 뭐 질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그냥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아 나른하다 이런 표현 쓸 때 가장 적합한 이 그렇죠. 뭐 질병인가요? 이것도 일종의 지금은 질병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질병으로 취급될 정도로. 이런 환자가 많은 거죠. 많은 거군요. 예. 북에서도 이런 분들 좀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요. 북에는 일단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마 우리도 잘 몰라서 아마 이런 진단을 안 썼던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 문제구나 하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그러면 그런 증상인가?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치료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명 자체가 없습니다, 북에서는. 예. 만성피로증후군. 뭐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드리자면요. 살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뭐 육체 노동을 막 고되게 해서 피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뭐 기운 없고 굉장히 막 사람이 무기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뭐 좀 쉬고 하루 이틀 쉬고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아 이게 지속되는 거죠. 계속 쉬고 계속 좀 푹 자고 잘 먹었는데도 네. 나른하고 기운 없고 무기력한 이런 증상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보이시는 분들 특별히 잘 먹고 잘 쉬는데 도대체 왜 몸이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남한사회 상당히 만성피로증후군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제약회사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간 탓을 하죠, 보통. 뭐 간 때문에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많죠.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어떤 질환이라는 뭐 정의가 있습니까? 우선 충분히 내가 잠을 잤고 육체적으로 필요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로한 것. 아침이면 일어나기 싫고 영 몸이 개운치 않고 매사가 지금 좀 짜증나기도 하고 예 이런 증상이 오래도록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종 검사를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보지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몸에 별다른 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피로를 주 증상으로 하는 이런 증후군을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죠. 만성피로 또는 만성피로증후군. 예. 사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할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필요일 경우에는 그 우리가 좀 하루 이틀 쉬고 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피곤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성피로인 경우에는 피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서 본인이 많이 괴롭죠. 그렇죠. 본인은 예. 굉장히 이게 피곤하고 네. 뭐 이렇게 막 정말 의욕도 없고 힘든데 네. 주변에서는 뭐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면박만 주고 네. 꾀병 부린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더더욱이 힘든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지금 학계에서도 네. 뭐 질병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네. 계시고요. 양방에서 이렇게 서양의학에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고려의학 한의학에서는 이 만성피로증후군 어떤 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허증. 우리가 보통 허증 느낌이 오잖아요. 네. 허증 또는 허로. 예, 또는 노곤상. 노곤상이라는 거는 일을 많이 해서 뭐 네. 이렇게 피곤할 때 예, 여러 가지 증으로 이런 진단명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와 혈이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요. 만성피로는 바로 이렇게 기와 혈이 균형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장육부 기능들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나 그런 원활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런 피로가 발생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진단명을 허로 또는 뭐로 노건상 이렇게 붙이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몸이 좀 허해 이런 네. 표현 쓸 때 네. 뭐 그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성피로가 됐을 때 이제 뭐 통증, 우울감, 불안감 등의 이런 증상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또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낮에 뭐 계속 존다든가 닭처럼 존다 예, 막 이러죠. 계속 사람들이. 존다든가 예. 예. 이런 사람은 사실 평소에 보게 되면 감기도 시시때때로 잘 걸리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너무 심하고 또 배에 힘도 없고 툭하면 아프다 그러고 만성설사 계속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오만 가지가 몸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계속 시달리게 되니까 본인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얼굴색이 좋지 않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건데요. 한 50대 이상 지나게 되면 자다가요 장단지에 자꾸 경련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운전하다가도 장단지에 경련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증상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 내가 만성피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 위에 좀 심하면 뭐 몸이 붓는다든가 어지럽고 이런 증상까지 겹쳐서 나타나고요. 근데 치료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진단 또는 적절한 약물 이런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도 그걸 적절하게 잘 맞춰줘야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오히려 힘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허한 사람이 많이 없고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억울하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막 힘이 넘치는 사람들은 막 새벽까지 뭐 시작을 해갖고 네. 뭐 굳이 뭐 멀리 얘기 안 들어도 뭐 극동방송에 뭐 이렇게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은 대단하신 분이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분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시거든요. 뭐 기운이 넘치시는데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그런 분 보면 사실 저는 뭐 한참 젊지만 아이 좀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힘이 이게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좀 타고난 어떤 기질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아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만드셨겠지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위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운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지상정이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피로를 느끼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푹 쉬었는데도 또 혹은 계속 쉬고 있는데도 네. 피로를 느끼는 것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원인. 보통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뭐 쉽게 말하면 과로, 수면 부족, 뭐 임신 이런 생리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든가 내가 굉장히 우울하다든가 또는 누구랑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싸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사별한 경우, 예, 배우자를 먼저 잃었을 경우 이럴 때 오는 그 정신적인 그 충격 그런 것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우리가 염증이 생겼대 이런 것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염증이 뭔 만성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만성피로와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분비 질환. 내분비 질환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호르몬 장애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 뭐 호흡기 하여튼 모든 질병들에 의해서 피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그 진단명과 관련된 그 질환을 치료하면 당연히 이렇게 피곤이 없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성피로는 이런 것과 별개로 그 원인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아요. 원인이, 그렇군요. 예,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 그래서. 원인이 분명한 거는 그냥 어떤 질환이에요. 네. 예, 근데 애매할 경우에는 보통 증후군, 신드롬, 이렇게 그 진단을 붙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한 약 2%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여기서 여성이 80% 이상 차지할 만큼 굉장히 여자분이 많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생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하고 있고 성격이 조금 남자보다는 약간 내적으로 약간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사실 30세, 50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네. 그게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겠습니다. 많이 받지 않을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연관되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오는 네. 원인들이 더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 경우 2%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인구가 3억이니까 네. 2%면 600만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네. 이 질병으로, 이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북한에는 이 용어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용어 자체가 없다고 병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의증으로 좀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있죠. 저희가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붙이지를 못했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피곤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하루요 일과가 별로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아이고 그냥 피곤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 본인 자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증상 자체가 뭐 검사에 나타나는 게 없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질환으로 만약에 이걸 분류해버리면 치료 대책도 또 막연하고 네. 예,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뭐 치료 자체도 뭐 근본적으로 어렵겠지만 네. 피로를 푸는 어떤 문화라든지 사회 분위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네. 아무래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아, 요즘 계속 힘들어요. 계속 피곤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안마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네. 네, 보통 뭐, 전신 안마. 네. 한국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온몸 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온몸 안마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전신 마사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조금 달라요. 네. 예. 북한에서 말하는 온몸 안마 같은 거는 한두 개의 혈자리에 자국을 줘서 그것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그 백회. 네네. 백회. 예. 두통 기억나실 겁니다. 네. 백회혈이 그때 양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했기 때문에 백회혈을 계속 문지르는 방법.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용천혈이라고 있어요. 네. 용천혈. 예, 용천혈이라는 것은 룡이 승천해서 뚫고 올라올 만큼 그런 기운이 거기에 있다 해서 용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는 백회혈. 아래 발바닥으로는 용천혈을 막 문질러서 온 몸이 기가 싹 이렇게 모아지게 해서 좀 피로를 풀어지게 하는 이런 그런 방법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보통 우리가 사람들한테 손끝이나 또는 발끝으로부터 이렇게 쑥 문질러서 쓸어 올리는 방법. 네. 그런 방법도 온몸 안마의 개념에 속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걸 많이 권장을 해요. 그래서 네. 집에 있을 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문지르거나 다리를 손끝이나 발끝으로부터 위로 이렇게 쑥 끌어 올리는. 네. 손인 경우에는 손끝으로부터 이렇게 그 발꿈친데까지 이렇게 쑥 끌어 올리고, 발일 경우에는 발가락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무릎이나 정강 쪽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 쓸어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네. 운동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면 네. 분명히 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만성피로증후군 일어나 그러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 만성피로 없으시죠? 목사님은 뭐 새벽기도도 인도하시고 하셔도 성령의 힘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 저도 사람입니다. 이게 또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시는데 만성피로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푼다 뭐 이런 노하우 있으십니까? 목사님들도 굉장히 경무시기 때문에. 예.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제 감사. 감사. 아, 이제 감사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있는데 감사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아, 감사 일기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한 네 가지 세 가지 정도 감사 일기. 오늘도 우리 막내 딸이 이제 두 살입니다. 아이고, 네 분이시죠, 자녀? 네네, 두 살인데 그 애가 죄송하지만 대변을 못 놓아서 힘들었는데 대변을 놓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작은 것. 그 감사하니까 제 마음에 확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역시 운동이죠. 운동. 운동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늘 이렇게 몸과 마음이 늘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이제 안 볼 수 없으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이야 뭐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렇죠. 또 이 감사는 제가 좀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게 예방을 위해서도 아무래도 운동이 또 예방하는데 네,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네. 보통 우리가 만성피로 하게 되면 운동을 권유를 안 할 것 같잖아요. 피곤한데 뭔 운동?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환자 자체가 너무 피곤할 경우에는 그러한 운동을 조금 환자 몸에 맞게 그 권유를 하는 것이 좋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운동이 좋다 해도 아무리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걷는다 해도 내 몸에 그게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피곤한 사람은 3분만 걸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5분만 걸으세요. 5분 동안 일주일 동안은 계속 5분만 걷고 다음 일주일은 10분 걷고 그다음 일주일은 15분 걷고 이렇게 몸을 점차적으로 적응시켜 나가야 되고요. 만약 경우에 내가 15분을 걸었는데 아 몸이 10분도 힘드네, 완전히 힘드네 하게 되면 다시 10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몸을 적응시켜 나가고 이제 컨디션이 다 돌아온 다음에는 당연히 40분 내지 1시간 이상은 걷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운동이 몸에 좋다 해서 무리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운동 자체가 싫어지고요. 네.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 역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60일 전투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리긴 조금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뭐 운동과 노동은 또 근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영양에 있어서도 북에서는 참 그래도 뭐 자연에서 많이도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북에서도 비타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네, 거죠? 네. 비타민, 복합 비타민. 한국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북한에서는 복합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정제를 하거나 해서 만드는 뭐 비타민제를 네. 많이 드실, 아, 뭐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많이 들진 않지만 그런 복합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아 있군요. 북에도. 그럼요. 있군요. 네. 기쁩니다. 네.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실제 만성피로에 이런 비타민들이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네. 대한민국에서는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음식을 통해서도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좀 이런 좋은 비타민이 아무래도 예, 네. 비타민이 굉장히 좋고 특히 비타민C가 이렇게 피로라든가 무력감, 우울증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 가운데서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전전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죠.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감자. 감자. 예, 감자가 사실은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한국처럼 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들이 풍부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자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구할 네. 수 있는 이런 야채에 속하고요. 비타민C는 생체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아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저는 감자에 있는 비타민C가 좋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끓여도 우리가 보통 비타민은 끓이면 뭐 파괴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감자에 있는 비타민 C는 끓여도 열에 잘 견딘다는 거죠. 아하, 네. 예, 그래서 생생하게 몸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감자를 삶아서 드시면은. 네. 파괴도 덜 되고 네. 상당히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탄수화물도 또 많기 때문에 기운이 나게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만성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방에서 좋은 음식, 증상,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곤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냥 들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네. 이런 말씀이 아멘. 있거든요. 와 진짜 목사님 이거 대단하다. 이 말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예, 있는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소년에게 이렇게 이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있게 알면 그만큼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성피로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신적으로 나태할 경우에 오는 어떤 타락의 징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무기력짐이나 또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오는 어떤 낙심들의 마음으로 무너지는 어떤 건강 상태, 영적으로는 어떻게 물리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제 참 그 생활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 예. 만성 피로도 역시 잘못된 습관으로 오는 게 있고요. 또 좋은 습관을 인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시 좋은 습관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많이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으면서 매일매일 읽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 오늘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힘든 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조용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의 힘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통해서 놀라운 힘을 주실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선원님께서 떠나시면 금방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선원님께서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시고 또 말씀을 멸시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지치고 고난 상태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북녘 그리고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임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동포들에게 함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능력 주신 자의 모든 것을 다 하시다 말씀 주셨는데 믿음으로 승리를 도와주시고 또 좋은 습관으로 우리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며 주어주신 인생을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 우리 탈북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왕 하객 께 경배 하라. 송난호의 음성으로 동방박사의 행진곡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함께 하시기 전에 성경 본문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조지 히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는 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교회들이 죽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를 향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사대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형성된 교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은 절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에 있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죽은 자의 행동은 전적으로 피동적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탕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죽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풍부한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우리는 깨어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의 묘비에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혔다라고 새겨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 있으면서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굳게 해야 합니다. 아직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불씨가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너로 생각하게 하느라 했습니다. 셋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기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집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누렸던 풍성함의 좋은 기억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산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명령보다 더 오늘날 교회의 절박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린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북한 전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밤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60%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별 영하 1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식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결단,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의지를 주 안에서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이 땅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변화는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9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받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의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